사슴이 있는 구멍 단지. 가야 5에서 6세기. 사슴 두 마리가 어깨 부분에 붙어 있는 단지이다. 밑이 둥근 공 모양의 몸체에 주둥이가 넓게 벌어졌으며 목 부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차 가늘어져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 주둥이 부분의 안쪽과 몸체 윗부분에 녹색의 자연유가 붙어 있는 것은 가마에서 재가 떨어져 생긴 것으로 유약을 바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어깨 부분의 사슴은 사실적으로 표현됐는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예다. 사슴은 북방아시아 여러 민족이 신성시하는 동물로서 신앙 대상이었으며 사슴돌이나 관장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